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조치 88, 1999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흉령령 독적을 노래한 대표적 성가 작품들 중에 하나로서 천만 국민의 가슴마당에 촌출명장 위대한 김종일 동지에 대한 유라와 같은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리는 손군 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미력적을 격조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의 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밝은 앞날까지 마련해 가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너리의 선율은 지심 깊이에서 끌어오르는 영암과도 같이 뜨겁고 숭엄하면서도 열렬하고 격동적인 청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앙양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율은 첫 악구를 리듬적으로 반복하여 감정 정서를 비상히 격화시키고 있으며 후반 부분에서는 지향적인 선율 진행을 집약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감정 정서를 고조시켜 힘있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선율은 다른 노래의 선율들과는 달리 앙양된 선율 흐름이 첫 부분과 마감 부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내시고 독창적인 손군 정치로 김일성 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신 불세출의 손군 용장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감사와 칭송의 마음을 한껏 앙양된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너리는 만대의 길이 전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손군 흉령령 독적을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손군 조선의 하늘가에 영원히 올려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널이 그 온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변홍용 작사, 존곤 작곡인 가요는 조치 87, 1998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노래에는 준엄한 혁명의 촛말리를 해치우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우리 인민들이 모진 풍파 몰아친데도 그이만 계시면 그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며 우리의 세상은 영원하다는 령도자와 인민들 사이의 헌연일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저절로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가사의 조제사상적 내용이 민요풍의 선율에 의하여 더욱 안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선율은 전통적인 민요 엄계저식의 바탕을 두고 형상된 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로서의 그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동족 단순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갖춘 이 노래는 안땅장단과 동반하여 올리면서 여러 가지 굴림과 비교적 높은 음의 조약 진행을 적용하여 민족적 색채를 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속적이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진하게 형상된 것으로 하여 누구나 인차 따라 부르기 쉽고 부르면 또 부르고 싶은 가요 그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는 불세출의 촌출명장 위대한 김종일 창군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그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의 조국은 더욱더 부강본영한다는 천만고민의 철속의 신념을 반영하여 창작된 노래로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거조의 극중장마다에서 더 높이 더 우롱차게 올려퍼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선의 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용재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치의 백, 201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세상을 놀려오는 기적과 혁신을 연이어 창조하며 끝없이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종수적 대조를 조성하면서 굴곡적이고 동적인 흐름을 통하여 천만 국민의 넋주는 숨결과 끝없이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힘있게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